한여름 바로 이 자리에서 새빨간 장미 한 송이 피었죠. 숲속엔 밤이 일찍 찾아와 그대 모습 너무 야릇했었죠. 그래 밤이 무척 깊었어. 그래 밤이 무척 깊었지. 여름밤 모닥불에 불탔어. 지난 여름 너무 야릇했었지. 여름 바로 이 자리에서 새빨간 장미 한 송이 피었죠. 숲속엔 밤이 일찍 찾아와 그대 모습 너무 야릇했었죠. 그래 밤이 무척 깊었어. 그래 밤이 무척 깊었지.